왜 건져 봐요 이건 보자고 아구라니꼬 오라르디라 뭐라고 봐요 라사사라르디 오라나우라니꼬 보자고 아니 좀 봐봐 왜 스파트 미드 왜 오라니꼬 보자고 왜 새끼 음악을